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떡해 너를 잊고 살아갈까 나 어떡해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안녕이란 그 말을 안녕이란 그 말을 나 어떡해